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잘 알려진 것에만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때 모세와 아론이 두 번 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불평했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분을 그렇게 따로 생각하지 않고 고라 자손의 반역 그 사건에 이어서 또 민수기 흐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반역 사건 이후에 그 회복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의 그 반역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회복을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굉장히 다각도로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사실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로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도 반역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갖다 놓은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을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우열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다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열등감을 없애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사건을 주셨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구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높고 낮음의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좀 우등한 직업, 누구는 열등한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직분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열등감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잘못을 저지르죠. 저도 오늘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남기숙 집사님 그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남기숙 집사님 신방을 가려고 그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오는 길에 제가 차를 빼면서 옆차를 긁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나와버렸죠. 긁었는지도 모르고. 제 차를 보니까 그냥 하얀 게 묻어 있어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CCTV 돌려보고 찾아오셔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처리하기로 했는데 뭐 저희야 보험 처리해주면 끝나는 거지만 그분은 저 때문에 오전 시간 다 버리고 CCTV 다 돌려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정말 그랬을까요? 그것을 제가 보상해 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해도 죄가 묻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죄를 묻히지 않고 말 한마디 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시편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하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정말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가 비정상적이어야 되는 존재가 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죄의 위험성에 빠져있고 죄의 가능성 앞에 서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희생제물의 죄로 만든 이 정결을 위한 물 그것이 바로 이 상한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하시고 이 정결을 위한 물을 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 가지 방법으로 회복시키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장소부터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지명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1차 가나안 입성을 가나안 입국을 앞둔 그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다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저들을 점령할 수 없다. 저들이 나무라면 우리는 그 나무 등에 붙은 메뚜기 같다. 그렇게 정말 열등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눈물로 또 통곡하며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사건으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물론이고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크고 작은 원망과 불평과 반역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목마르게 만드십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 때문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말은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왜 가데스가 거룩한 샘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여기는 이 지역은 그 네 개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오아시스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말라서 원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샘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갈증을 느끼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상한 심령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악했고 출애굽 2세대는 그러면 그들은 좀 나은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고라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또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라고 출애굽 1세대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었고 출애굽 2세대도 그보다 뭐 덜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언약을 회복해주고 갱신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반석. 물은 보통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아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하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에서는 우리 주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시편 1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시편 19편 14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19편은요 오늘 읽으신 본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인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모세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거라.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인 것이죠. 지팡이와 반석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이 상관관계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죽어서 완전히 말라서 생명의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그 지팡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었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 지팡이가 어디 앞에 있었죠?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그 지팡이가 가리켰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의 그 마른 지팡이가 물을 만들어낼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가리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나무 같은 나를 살리는 생수가 그 반석이신 예수께로부터 흘러 넘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그래야 네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그 도구들, 그 모든 것은 다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손가락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뭘 베푸셨죠? 열 가지 재앙을 베푸셨죠? 이 열 가지 재앙도 똑같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다 뭘 보라는 재앙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열 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 애굽의 신을 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이시스, 개구리 형상을 한 헤게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호루스라는 신, 파리 형상을 한 오페프, 그리고 가축을 보호하는 하토르 신, 그리고 독종은 그 피부병을 관장하는 세크메트 신, 그리고 흑암이 왔던 것은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그 메뚜기로부터 애굽을 보호한다는 이 세라피스 신, 그리고 그 흑암 재앙은 또 그 태양의 신 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그 애굽의 죽음의 신인 세트, 그리고 부활한 신 오시리스, 이 등등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의 신들, 하나님이 베푸신 열 가지 재앙은 이 최강국이었던 그 애굽의 최강의 신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잡았죠? 뭘 죽였죠?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 어린 양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 어린 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이 열 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열 가지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하나님 왜 베푸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따르면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례가 무슨 예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정결 예식 아니겠습니까? 홍해 또한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그럼 이 십계명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요? 십계명을 보니까 어떤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십계명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십계명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절망입니다. 이 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십계명 다 지키시나요? 저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 십계명,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저는 하루도 범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아니, 매 순간 범하죠. 이 탐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독한지 매 순간 저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가리키는 거죠? 너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또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 말고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한번 십계명을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리가 없고 우상을 만들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살인하지 않겠고 간음하지 않겠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겠고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것을 멀리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탐심을 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입니다. 십계명 또한.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성막,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진의 배치, 그 모든 것들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고 광야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없으면 모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것, 출애굽부터 이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역의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가리키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이제 살아갈 힘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실수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물을 내라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만 혈기를 부리고 이 화를 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 녀석들이 반역을 하는구나. 이제 미리암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까지도 반역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그냥 도끼 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리고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두 번 팍팍 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는 아주 엄청나게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할 손가락이 되어야 할 모세와 아론이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죄하고 뭐라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일이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사역자들 그리고 또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교회를 대표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분을 구분하는 데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특별하고 성도는 덜 특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할 그 직분을 받은 것이고 장로는 교회를 치리할 직분을 받은 것이고 집사는 봉사와 구제하는 그 직분을 받은 것이고 권사는 권면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고 성도들 모두는 다 하나하나가 특별한 직분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대표하다 보면은 어떤 잘못을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 교회의 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마치 내 권위인 마냥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훌륭한 모세와 아론조차도 여기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분을 구분하는 일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누구에게 선물입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선물입니다. 장로는 그럼 누구에게 선물입니까? 집사와 목사와 권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인 거죠. 권사는요? 집사와 장로와 목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입니다. 그럼 집사는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서로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합니다. 지적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지적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뭘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하며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손가락이 예수를 가리키다 말고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제일 많이 범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내 권위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심하고요.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하죠. 한국 교회를 망친 장본인들이 다 그런 목사들이고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할 손가락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어서 그래서 대접받으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충분히 모세와 아론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말고도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그때도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화도 났겠다. 두 번 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해는 되지만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이 절대로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죠. 내가 이랬다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랬다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너무 귀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뭘 하죠 우리는? 야, 너는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가장 잘못된 행동입니다. 가장 잘못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너 회개 안 하니까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할 손가락이 서로를 가리킬 때 영혼들이 다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역자와 교회 리더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모든 성도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열등감과 분노와 혈기로 다른 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다른 이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도 범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신 사람입니까?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모세도 분노와 혈기 때문에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는 더더욱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키고 있는가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다른 사람의 못남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더더욱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일에 더 애를 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뭘로요? 복의 근원으로 라다의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할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기로 유명한 그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결혼을 위해 지불한 암소 8마리 때문입니다. 이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로 그 딸의 대가를 치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암소 4마리, 조금 떨어지면 3마리, 정말 아니다 싶으면 암소 한 마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니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그리 예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태평양에서는 주로 뚱뚱한 여자가 인기 있는데 사리타는 마른 데다가 어깨가 구부정한 빈약한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링고가 암소 8마리를 주고 사리타를 데려왔으니 주변에 비웃음을 살만했습니다. 얼마 후 어느 선교사가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 소문을 들어서 그 사리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그 자니 링고의 아내 사리타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문과는 달리 이 사리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눈과 자신의 찬 미소, 당당한 걸음의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자니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링고 씨, 왜 사리타의 소문이랑 실제 모습이랑 이렇게 다르지요? 예, 저는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 왔다고 말하면 다른 여자가 나는 암소 5마리에 시집 왔어. 그렇게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여자가 굉장히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암소 한 마리에 시집 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될 여인의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 결과가 선교사님 눈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주는 순간 이 여인이 정말 암소 8마리의 가치에 그 걸맞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조변석계로 변하죠.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아침에는 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좀 노력했다가 저녁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아니 우리처럼 정말 조변석계로 변했던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반석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고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리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모세와 아론의 실수를 보여주시며 또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생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같은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반석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모세와 아론도 실수했던 그 실수를 매일매일 범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반석같이 사용할 거야. 나는 너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자로 사용할 거야.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이 너로 인해서 복된 땅이 될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고향동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너로 인해서 고향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 가데스 바냐의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기를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을 내 것으로 누려서 나도 잘 살고 또 그 풍성한 생명으로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래서 이 마을을 복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